찾아야 그 점을 아십니까? 사랑했던 그 사람 추억만 남기고 무정하게 떠나간 그 사람. 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지만 여자의 정은 깊어집니다. 허리해요 쌓인 정은 추억만 남기고 무정하게 떠나간 그 사람. 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지만 여자의 정은 깊어집니다. 허이해요 쌓인 청을.